누구 없나 where is 내게 대답 하나 해줄 누군가 is anyone there 사라져 점점 소리 없이 내게서 아무 이유 없이 혹시나 전부 다 착각인 건지 꿈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건지 Why am I alone 나를 둘러싼 사람들 속에 Why am I alone 홀로 남겨진 지금 누군가 필요해 Now I got to do something